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절세의 위인 김정은 각하의 령도와 조선의 자강력에 관한 나이지리아 주체사상 전국 토론회 참가자들이 선물과 미달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선물과 미달을 나이지리아 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장인 이브라힘 만투, 나이지리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5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